신천지를 아는 성도는 많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로 미혹하는 필수 코스인 복음방은 잘 모릅니다. 신천지는 신앙을 위해 성경 공부나 큐티를 하자고 합니다. 신천지는 선교사나 목사를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하는 동안 그렇게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 복음방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복음방. 어떻게 신천지 복음방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의 실체를 까발리는 토크, 이단 까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단 까톡 청취자 여러분, 현대종교 김정수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의 복음방이 미운 현대종교 조미듬 차장입니다. 네. 네, 복음방이 많이 미워요? 아, 복음방 진짜 밉죠. 예. 네. 아, 이게 신천지를 이제 모른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렇죠. 한 번쯤은 신천지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예. 각 교회에다 신천지 아웃 뭐 이렇게 해서 스티커도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예. 왜 신천지를 아는데 신천지에 빠질까? 신천지가 나쁘다는 걸 아는데 왜 신천지를 갈까? 예,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 근데 이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거짓말, 네. 연기, 네. 그게 신천지의 아주 가장 양대산맥으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천지 나쁘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다 압니다. 네. 그런데도 가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나 신천지예요라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비판을 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 요즘에 뭐 길거리에서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라고 막 나눠주잖아요. 네. 저한테도 한번 줬었거든요.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은 네. 거의 신천지의 포교가 100번이라 그러면 그중에는 한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사실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라고 줬을 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포교할 생각도 거의 없죠.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예. 우리가 신천지라고 얘기했을 때 포교할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는 공개적으로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 예. 쇼. 네. 신천지의 처음 이제 포교되는 과정이 굉장히 교묘하고 그 과정을 아셔야 돼요.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네. 교묘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신천지가 그렇죠. 나쁜 걸 알고 있는데도. 네. 네. 다 속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망이죠, 기망. 네. 네. 그 신천지가 3단계가 있어요. 네. 네. 신천지는 처음에 복음방이라는 과정이 1단계예요. 네. 두 번째는 신학원이란 과정이 2단계예요. 네. 마지막에 신천지 교회를 가거든요. 네. 잠깐만 소개를 하면 복음방은요. 그 신천지 사람이 한 명을 포교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고 네. 이제 약간의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하는 네. 그 과정이 복음방이고요. 신학원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신천지 내용을 하는 거고요. 소위 요즘에는 센터라고 많이 예, 부르죠. 센터라고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교회는 신천지 교회는 신학원을 졸업해서 시험에 패스해야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규약에 보면 신천지 신도는 신천지 센터를 수료해야 신천지인으로 네. 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이제 신천지 교회는 안 가보셨겠지만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갑니다. 지하철 버스 타는 것처럼 네. 그래야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곳에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요. 예. 예, 그 지문인식기를 찍고 본인이 네. 확인되어야 네. 신천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지문 찍고 들어가잖아요. 사무실에. 신천지요? 신천지인가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 재미가 없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처음 단계,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는 그 처음 단계 복음방 과정을 알아야만, 그렇죠. 이제 신천지에 안 빠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신천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천지 교리만 이제 자꾸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겠지만 신천지 교리 비판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신천지 교리를 들이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네. 예, 그래서 신천지를 안다는 건 뭐 이만희가 구원자야, 뭐 14만 4천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교리를 아는 것도 신천지를 아는 거지만 그거는 네. 신천지 일부분만 아는 거죠. 네네. 이들의 위장, 거짓말, 복음방 센터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이해해야 신천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신천지 교리를 아시더라도 그 포교하는 방법, 접근 방법을 아셔야 네. 신천지에 안 빠질 수가 있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방 과정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맞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신천지인가요? 아닌가요? 이상한데요? 모르겠어요. 네. 이러면서 저희 쪽에 상담을 많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보 내용을 이제 저희가 각색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 끊어서 이 부분은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 거다. 네. 지금 신천지가 어떤 작전을 쓰는 거다. 네. 라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아 복음방은 이런 과정이구나.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서 접근해서 네. 그 사람들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네. 예,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시면 신천지 복음방을 소개받고 그죠? 네. 그리고 빠지게 되는 그 상황까지 네네. 한 사건을 이제 단락별로 좀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네네. 좀 각색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저희 상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네, 좀 각색한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조금 의심이 가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저도 의심스럽네요. 이 한 줄인데 네. 한 줄에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 들죠. 예. 아, 어떤 부분이에요? 밖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밖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서 한다는, 여기서 밖이라는 것은요. 그 교회 바깥에서를 그렇죠.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네. 하지 마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맞는 네. 거지 교회 바깥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 교회 밖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 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선교 단체가 검증이 된 곳인지 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그 선교 단체에 대해서 교회 내에 전도사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사역이 안 됩니다. 무조건 예, 예. 교회 바깥에서 할 때는 교회 그 목회자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하는 게 네. 좋습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 안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서 신천지에 대부분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영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신앙적인 문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서로 힘든 마음을 확인했고 친구하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하나 걸리네요. 아, 뭐가 걸리나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연락이 뜸하던 친구가 네네.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네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그 친구가 신앙이 그 사이에 굉장히 성숙하고 네. 그죠? 그다음에 뭔가 정말 기도하다가 너 생각이 들어서 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천지 사람이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신천지 사람이 완전히 됐으면 내 주변 친구들 목록을 한번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인들. 그중에 누구누구를 내가 신천지로 데려올까를 네. 어떻게 데려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좀 다단계 어디 뭐 정수기 파는 사람이다. 다단계. 김정수님이 정수기를 네. 파시나요? 그래서 정수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어쨌든 다단계 물건을 팔아요. 예. 그러면 꼭 그 파는 친구가 옛날에 동창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요.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창이 한번 네. 밥 먹자고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쁜 마음에 네. 학교 동창이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동창생이 그러더래요. 물을 한 잔 딱 마시더니 아유 물 맛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정수기 판매를 일단 참 네.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오면 네. 아이 참 기쁜데 네.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경계를 하게 되는데 네. 오랜만에가 혹 아닐지라도 신천지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이 와서 굉장히 친절해요, 갑자기. 네, 그렇죠. 갑자기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한 문자를 좀 보내고 통화도 네. 좀 갑자기 자주 돼. 네. 그러면 이거 좀 뭐 이상하다 느낌은 가지시겠죠. 네. 근데 이제 신천지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네, 네. 뭐 무작정의 의심보다 약간 경계도 하고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친구와 만난 거네요, 이제. 네, 만났죠. 예.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네 학교 선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친구는 선배에게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학교 선배는 후배 상담하고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던 차에 네. 친구는 함께 얘기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고 그 선배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냄새가 풀풀 나네요. 어떤 냄새인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선배를 예. 우연히 만난 거죠. 그렇죠. 네. 우연히 만나는 경우를 네. 신천지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나도록.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그렇죠. 만남.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만났는데 우연히 네. 학교 선배뿐만 아니라 전도사, 네. 선교사, 간사, 예, 간사 이런 사람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 전도사님, 선배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의심되는 게 뭐냐면 합석. 합석. 네, 합석. 그 우연히 만나는 거는요. 이건 사실 보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사실은 자기 친구하고 학교 선배는 신천지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와 이 카페에서 몇 시에 만날 테니까 네. 그 신천지 다른 학교 선배라는 신천지한테 네. 그중에 지나가면서 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리 네. 하자라고 미리 계획된 거죠. 저런 경우도 있어요. 우연한 만남 중에 하나가 내가 신천지인인데 어느 교회에 몰래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교회에 신앙이 좋은 분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전도하러 나갈 테니까 다른 신천지인이 우연히 만나서 전도되는 것처럼 연기해라. 이걸 신천지에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네. 사모님인데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네. 노방 전도를 하다가 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미 짜놓은 건데 네. 이런 사람들 추수꾼들은 그렇게 노방전도하는 어디서 노방 어떤 교회가 노방전도하는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저 교회가 매주 전도하네 그럼 저 교회 침투해야 되겠다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노방전도하는 시간에 지나가다가 걸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도당해서 교회로 가는 것처럼 하는 네네. 거예요. 그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의심을 계속 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은데 너무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 네.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자가 오면 반갑고 기뻐야 되는데 반대편 마음에 혹여나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맞아요. 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네. 얼마 전에도 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갑자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가 성도들 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혹시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 네. 어떻게 좀 찾아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천지가 교회를 그렇게 어지러워놨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어디 교회 전도 대회 한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전도 당하는 척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우연한 만남이고 예. 우연한 계기로 계획된 그렇죠. 예, 그런 행동들입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갈게요. 네. 그 언니는 선배 언니죠. 합석을 했죠, 이제. 예, 합석을 네. 했어요. 네. 그 언니는 학교를 졸업한 후 네. 미국에서 1년 정도 단기 코스로 공부하면서 네. 코칭, 멘토링, 네. 애니어그램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네. 지금은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네. 청소년들에게 진로, 네. 취업 상담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간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상담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의심이 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온갖 그죠? 뭐 미국에서 1년 정도 단기 코스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네. 지금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네. 진로 취업 상담해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네. 기독교 상담도 해주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 선배는 굉장히 좋은 선배고 네. 우리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배다라는 신뢰감을 그렇죠. 조성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천지 친구가 네. 지금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가 힘든지. 그렇죠. 그러면 만나고자 하는 그 선배가 이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진로가 힘들다, 취업이 힘들다 이런 사람은 그 선배를 소개할 때 진로나 취업 상담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죠. 네, 그렇죠. 예, 다 거짓말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어디 공부했다 그러면 오, 대단하다. 네. 어, 그리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러면 오, 진짜 네. 어, 열심히 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네. 때, 때로는 심리 상담이나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있는 신천지 신도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자격증을 네, 취득하고 하죠. 예. 네. 취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에서 어, 공부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야, 나도 이런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이쪽 전문가를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심을 주고 신뢰를 주고 네. 어, 어, 이분 굉장히 좋은 분이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운을 띄우죠. 간간이 성경 공부를 한다. 아, 그렇죠. 예, 간간이. 예, 네. 운을 잠깐 띄워줘요. 네. 이건 뭐냐? 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네.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중에 이 상담자를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예,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간간이 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 상담도 해주고. 네. 어,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어, 내가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죠. 예, 예. 네. 그 제가 아까 저 취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전도를 당해서 왔어요, 교회 안으로.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력에 대해서 뭐 이랬고 저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아닌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신천지라는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네. 확인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아, 그럼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네. 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정상적이면 다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어느 학교? 철저하게 그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작업을 네. 해보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확인했는데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 다음에 하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네네.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이 모든 지금 하는 의심스러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 다 맞다 그랬을 네. 경우 이제 신천지가 거의 확실한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사실 저는 말씀이 부족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감이 들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그 언니와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언니가 너무 바빠서 1대1로 최근에 시작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두 명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며 열심히 배워서 저도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이랬어요. 결국 성경 공부로 이어졌죠. 네. 네.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네. 이 친구의 마음가짐에 자기 자신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부족하다는. 근데 이게요, 그 청년부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어,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내가 크리스찬인데 세상 문화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네. 그런 마음들, 그런 갈등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 공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1대1로 하면 되는데 이게 두 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른 친구는 뭐냐면 바람잡이. 그렇죠. 예, 신천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노트 필기하고 네. 아멘 아멘 하면서 네. 근데 그 모습을 받고 아, 저 친구 하는 모습이 네. 정말 바른 모습인 것 같다. 네.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이 배우는 거는 한 명은 이제 선배가 가르쳐주는 거고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고 네.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면서 우연히 함께 합석을 하게 돼서 함께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지금 상담자하고 같이 상담자의 어려운 문제나 네. 상담자가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친해져서 알아낸 다음에 네. 그걸 또 선배한테 선배라는 신천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네. 사례가 있어요. 네. 지금 한 명 가지고 세 명이서 지금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 분이 제가 취재하다 이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쎄 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눈빛 교환을 막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세 사람이 짜고 하는 예, 하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성경공부를 하다가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세 명이서 눈을 이렇게 쓱 마주치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게 그 나를 속이기 위한 그러니까요. 눈빛 교환이었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언니는 예, 기독교 상담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가 아니냐는 오해도 하고 네. 상담해주는 친구의 교회 목사님까지 찾아오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의심이 되어서 그만둔 친구가 많이 안타깝다면서 너는 끝까지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성경 공부는 교수님과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고 차후 책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사이비 종교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는다라는 네. 밑밥을 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너는 의심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오해를 받아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너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기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요즘에 신천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네. 하지 말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성경 공부 시작하면 뭐 예를 들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된다. 네. 아니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재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네. 좀 솔직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네.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자체를 바깥에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밀로 성경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 비밀로 한다. 그럼 일단 무조건 거의 99%는 신천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네네.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뭐 사이비 종교가 아니냐 이런 오해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야, 어떤 군데는 신천지라고 오해도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최소한 아 여긴 신천지가 아니겠구나 막 네. 그렇게 연기를 해버리면 야 여기가 신천지로 오해받은 적도 있어 야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얘기해버리면 예, 아 여기 신천지는 아니구나 셀프 디스 하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셀프 디스? 네. 그리고 교수님 논문 네. 논문이란 얘기도 있고 뭐 책을 만든다 교재 만든다 아까 얘기했지만 네. 저작권 문제 네. 어쩔 수 없이 어찌됐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핑계를 이제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죠. 네. 예, 그래서 못 알리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네.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도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성경을 네. 시작한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이단을 가르치면서 네. 뭐 신천지는 이렇고 어딘 이렇고 이러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신천지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연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네.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언니는 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는 게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네. 성경 공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평범한 내용이었고 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가시밭, 좋은 밭 등 흔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네. 언니와 하는 성경 공부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개역 한글 성경. 물론 개역 한글 성경 좋은 성경입니다. 네, 볼 수 예, 있죠. 예, 보는 성경인데 신천지는요. 개역 한글 성경만 봅니다. 네, 그것만 봐요. 예, 예. 자신의 그 번역상 자신들이 교리하고 맞는 게 개역 한글 성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만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습니다. 네. 조금 빗나가는 거지만 마침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네.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자체는 좋은 성경인데 네. 킹 제임스 성경만 봐야 된다. 나머지 네. 성경은 다 사탄이 변개한 거다. 네.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2단입니다. 그리고 회복역 한국 복음서원에서 나온 네. 회복역 지방교회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2단입니다. 이렇게 네. 좀 격교로 잠깐 셌지만 나온 김에 잠깐 정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처음부터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이만희가 구원자야. 네. 처음부터 그러면은 정신 나갔다 얘기하죠. 그렇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복음반 과정과 나중에 센터 얘기하겠지만 센터 과정 거기서 한 보통 한 9개월 정도. 한 8,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예. 예. 처음에는 맞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히 들어봤을 만한 씨, 밭, 나무, 새 그런 이제 비유풀이들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비유풀이 중에는 뭐 개중에는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지만 그게 성경을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기성교에서 듣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니까 재밌다라고 여기고 또 네. 옆에 친구 아까 봤지만 막 재밌어서 열심히 하니까 네.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성교회, 대형교회 뭐 목사님들 이렇게 욕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기성교 그러니까 비판 많이 하죠. 은근히 예, 예.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네. 기성교회에 대한 신뢰를 점점 낮추는 역할을 네. 중간중간에 해요. 아, 왜 기성교회는 그렇게 교단들이 많아. 네. 어, 그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돈으로 문제가 있대. 뭐 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네. 난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점점 신뢰를 낮추는 그런 내용들을 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나중 되면은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옷에서.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기성교회에 있다가 신천지로 갔는데 네네. 신천지가 잘못된 건 알아요. 근데 네. 기성교회 다시 못 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거기서 들었던 기성교회 대한 비판이 내리에 박혀 있어서 예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천지라는 단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자신이 신천지면서도 신천지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신천지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짓말과 연기에 굉장히 능한 집단이에요. 눈물 그렇죠. 연기. 뭐 그 연기는요. 그 연말에 하는 건 뭐죠? 그거 연기 대상. 예. 예, 연기 대상감이고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팟빵에서 그 방송하다가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누가 방송을 듣고 저한테 네. 연락이 오신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친분 네. 있는 분인데 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네. 왜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란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신천지에 피해를 입어보신 분들은 신천지가 네. 얼마나 거짓말과 위장과 그렇죠. 눈물 연기에 네. 능한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네. 탈퇴자 이야기하면 신천지에서 나 배운 거는 연기하고 거짓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아, 네. 완전히 네. 악역이잖아요. 네. 예,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이제 복음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신천지 복음방을 모른다는 것은 네. 신천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천지에 미혹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복음방이기 때문입니다. 예, 혹시 내가 복음방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에 복음방을 하고 있는 지인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다음 주에는 복음방 체크리스트라고 있어요. 내가 복음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천지 복음방 가지 마세요. 네. 신천지가 포교할 때 추수꾼이 접근합니다. 신천지가 포교할 때 복음방을 유도합니다. 신천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신천지 복음방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는 성경 공부가 신천지 복음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단들의 실체를 까발리는 톡, 이단까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단카톡 청취자 여러분. 네, 현대중교 김정수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듬 차장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방에 대해서 했었죠. 네, 네 그렇죠. 네, 한 상담자의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복음방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 예, 이런 방법으로 신천지에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한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 상담자가 겪은 내용에 좀 불과한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복음방의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전부 어떤 복음방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들은 여러 가지인데 네. 핵심 키워드들은 몇 개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거는 복음방 체크리스트예요. 네. 이게 이단 상담소 쪽에서 복음방은 이러한 것들이 복음방이다 해서 16개 항목을 이제 정했어요. 네.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저희가 16번까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1번에서 4번까지 중에 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한 개, 두 개 이상이면 신천지 추수꾼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5번에서 16번 문항까지 예가 2개 이상이면 신천지 보금방에 자기도 모르지만 빠져있다. 보금방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4개가 넘어가면 보금방 교육의 중반부 네. 좀 많이 빠져있고 7개가 넘으면 보금방 교육의 후반부 즉 보금방을 많이 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금방 그 체크리스트를 예, 하나하나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시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1번에서 16번까지 써놓으십시오. 예.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네. 15, 16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본인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네. 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아 보금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1번 성격 행동 유형 검사 미술 심리 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힐링 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 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네. 신천지인들이 전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맞아요. 네. 네. 특별히 요즘에 뭐 도형 그리기. 맞아요. 세모 동그라미 뭐 네모 이런 거 그렸는데 네. 뭐 심리를 좀 알아맞힌다든가. 네, 네. 그리고 네. 뭐 MBTI하고 애니어그램은 벌써 옛날부터 하던 예, 거고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루트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네. 신천지는 이 방법이 처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을 포교하게 되면 네. 이 방법에 따라 나온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을 관리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 성격 유형별로 포교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처음에 접근을 합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한 20몇 가지가 돼요.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누군가 나에 대해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적이 있다. 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시키기 위해서 네. 예,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상담자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그 환상을 봤는데 야, 너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뭐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면 넌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서 얘기를 해준다고요. 우리나라 분들 꿈하고 환상하면 꼭 죽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신천지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탈퇴자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천지로 포교당하는데 꿈과 환상 얘기로 하는 확률이 제일 높대요. 아 그래요. 네. 참 문제인데 이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무턱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그 네.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접근한다는 거죠. 맞아요. 때로는 네. 새벽기도 가가지고 새벽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뒤에서 듣는다면서 기도 제목들. 네네.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냐. 꿈에 나와서 이런 문제가 그쵸. 보이는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껌뻑 죽거든요. 네. 그리고 3번 주변에서 신앙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네. 신천지에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게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유, 어떤 신령한 영적인 능력,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환상 네. 이런 진짜 너무 체험적인, 극단적인 체험적인 신앙으로 접근을 하면 먹힌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는 분이다. 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뭐 극악한 상황을 만들어내요. 네. 내가 뭐 완전히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이분 때문에 이분의 기도로 이분과의 성경 공부로 내가 다시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똑똑한 사람이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신천지 강사거든요. 그렇죠. 그분이란 분이. 신통방 통한 사람이 신천지 네. 강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네. 예. 4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 훈련 등의 신앙 모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네, 모든 교회 밖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 성경 공부라면 무조건 교육자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네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신천지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무조건 신천지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일반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신천지의 특징들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특징들이 네. 여러 개가 지금 일치한다 그러면 신천지로 의심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가 목사, 전도사, 사모, 신대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를 소개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선교사래요. 네.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왔대요. 네. 근데 뭐 원래는 아프리카, 일본, 뭐 다른 데서 선교를 하고 왔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온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 사칭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럼 뭐 사모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목사나 전도사라 그러면 진짜 의심 많은 사람은 그 교회에 전화를 해요. 네. 그 교회에 이런 목사 있냐? 이런 전도사 있냐? 네. 전화를 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사 전도사보다는 선교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확인이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딱 한 번 봤어요. 확인하신 분. 아르헨티나 선교사 사모라고. 네. 아르헨티나 선교사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선교사의 사모라고 사칭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국제전화 여러 번 거쳐가지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사모가 아니라는 거를. 예. 네. 근데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이름까지 사칭을 한 거예요. 맞아요. 이름을 네. 사칭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모라는 사람은 한국에 그 시간에 나온 적이 없었던 거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사칭해도 찾기가 어려운 게 그 네. 교회 전화를 했어 만약에. 그렇죠. 전화했는데 뭐 김아무개 목사가 그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그 교회의 그 목사 이름을 그대로 사칭하는 정도로 치밀하게 네. 신천지가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사칭을 해버리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저는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르헨티나 확인하신 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엄지척 해드려야 돼요. 엄지척. 네. 네. 대단하셨습니다. 6번 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신천지, 말씀드렸죠. 예, 이게 신천지든 아니든 간에 일단 성경 공부 왜 진리를 공부하는데 그럼요. 예, 알리지 말라 그래요. 많이 널리 알려서 와 보라 그죠. 와서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안 한다는 거죠. 왜요? 거기가 신천지이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니, 성경 공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네.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건데 네. 그걸 어떤 좀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네. 예,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예, 이 내용 공부하는 거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건데 저작권 문제 있다. 네, 지난주에 논문 써야 되는데 네. 이 내용이 논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미리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면 안 된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성경 공부를 못하도록. 아, 그럼 논문 쓰고 난 뒤에 해야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뭐 그럴싸한... 이해가 되네, 네. 맞는 말 같네. 그렇게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네. 성경 공부를 절대 다른 곳에 알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네. 7번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이 나누는 구분을 하는 거는 나중에 예. 신천지 교리가 들어가기 쉽게 예.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한 이제 물밑 작업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 내용이 밑바탕에 있으면 신천지 내용이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시대로 구분해보면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이만이라는 네. 사람을 예, 그래서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네. 예언을 성취하고 이 말씀을 받아먹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가는 걸 네. 밑밥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예. 신천지에서. 그리고 여덟 번째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여덟 개 시대로 구분되며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성경을 이제 8개 시대로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신천지는 실상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과정들을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천지 역사의 대입에서 풀이하는 거예요. 가령 네. 예를 들면 요한 계시록 몇 장 몇 절 사건은 신천지에서 요렇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네. 요한 계시록 몇 장의 사건은 신천지 역사 중에 이런 사건이다. 네,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추기식.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실상 교리는 다 사기라는 거죠.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맞으면 그 만약에 실상이 맞으면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실상은. 네. 근데 실상은 계속 바뀌어와서 재밌는 건 초창기에 신천지 들어간 사람하고 네. 지금 신천지 들어간 사람하고 교리를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신천지인 거예요. 네. 네. 그게 모순인 거죠. 네. 그렇죠. 예. 9번. 성경 공부 교사가 죄사함이 예수를 믿고 비유를 깨달으며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네. 비유를 깨닫는 것. 뭐 죄사함이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비유를 깨닫는다라는 거 신천지가 비유풀이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특징이죠. 예, 예. 네. 그리고 새 언약. 신천지에서 네. 이야기하는 새 언약.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새 언약, 뭐 계시록 시대 성취 이게 결국엔 나중에 한 구원자를 네,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좀 네. 이따 나올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공부 교사가 했던 말들은 복음방에서 신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네. 말들은 사실 기성교회에서 듣기가 어렵죠. 거의 안 쓰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제 복음방이나 신천지 그다음 센터, 신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들을 은근히 한 번씩 흘려요. 네, 이 맞습니다. 내용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그 내용이 진짜인 것처럼 이제 알게끔 그러면서 기성교회 조금씩 비방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들어봤던 적이 없는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죠. 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니까. 네. 그런 거죠. 신천지 특징이 비유풀이거든요. 예.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다 비유를 해요. 네, 그렇죠. 씨앗은 무슨 뜻, 네. 뭐 어부는 무슨 뜻, 그물은 무슨 뜻. 그걸 다 비유를 해서 끼워 맞춰 가지고 네. 이제 이만이라는 대표자가 이제 보혜사 성령, 네. 재림 예수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0번. 성경 공부 교사가 사단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으로 가장해 신앙인들을 미혹한다고 말했다. 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기성교회를 좀 비방하기 위한 거고 네. 기성교회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가장해서 신앙인들을 미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11번. 성경 공부 때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웠다.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네. 이건 뭐 100%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 그럼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네. 뭐 비밀이다. 이런 내용하면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뭔가 선민의식이 자꾸 생기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신나게 공부하니까 같이 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네, 지난주에 그 복음방 말씀을 들었지만 나를 포교하기 위해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 네. 그럼 옆에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잘 습득하고요. 네. 그다음에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12번. 네, 성경 공부 교사가 시대별 예언과 성취가 있으며 일반 교회에서 봉함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네. 이제 본색을 좀 드러내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시대별 예언과 성취. 그 예언과 성취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걸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일반 교회에서 봉함된 말씀. 그러니까 신천지만 봉함이 열린 그런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다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들만 이제 봉함됐던 걸 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말씀을 배우고 네.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네.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왠지 나가면 구원에서 탈락될 거고 그렇죠. 사이비 단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구원으로 협박합니다. 네. 네가 우리 단체에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 네가 나가는 순간 심지어 너희 가족들까지도 다 멸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가매져가지고 나가기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그 이단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첫째로 구원론이 바로 서면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구원관에 대한 확실한 그 관념이 있다면 네. 그런 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네. 신천지 가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 그러고 네. 당연히 구원관이 다르잖아요 이단들이. 네, 네. 근데 그거에 빠진다는 거는 자신의 구원관이 정통교회에서 확립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성경을 읽으면 네. 그 성경 안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좀 분분한 그 난점들이 있는데 그쵸.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구원관들이 흔들린다는 게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온 그런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조차 흔들리니까 예,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네. 예. 13번 성경 공부에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에 대해 배웠다. 뭐 신천지에서 뭐 이스라엘을 많이 나누네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새 이스라엘, 영적인 새 선민이란 그 얘기거든요. 네. 예, 선민 사상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14번 성경 공부 교사가 네. 재림의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 네. 이긴 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음방 후반기죠. 네네. 예,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면 이제 예, 그러니까 복음방도요 초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잖아요. 네네. 초반기에는 이제 평범하고 이단이라는 걸 잘 못 느끼는 내용들로 점점 신뢰를 하게 하고 네. 그냥 같이 공부를 하면서 후반기 가면 조금씩 신천지 교리가 흡수되기 좋을 만한 그런 밭을 만들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서 네. 이런 얘기가 던질 때쯤 됐나 안 됐나를 잘 살핀 다음에 네. 이걸 이 친구가 수용을 하겠다 아니면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네. 그 옆에 바람잡이를 통해서 그 심리적인 것도 다 알아내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런 다음에 얘는 그래도 이쪽 성경 공부를 신뢰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조금 믿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5번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 주일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거짓 목자처럼 느껴진다. 세뇌의 효과죠. 그러네요. 네, 무섭죠. 그 목사님이 거짓 목자 처럼 네. 느껴지고 주일 설교가 당연히 잘 안 들리죠. 왜? 네. 그 신천지에 가야만 그 네, 신천지라는 사실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복음방에 가야만 거기서만 네.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네. 거기서만 내가 새로운 선민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왠지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렇죠. 안 될 것 같고 그런 네. 이제 생각들이 드니까 비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뇌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일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네. 목사님도 이제 거짓 목자처럼 느껴진다. 안타깝죠. 그럼 그 교회 떠나야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천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일 설교 잘 안 들리고 목사님이 거짓 목사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16번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16번에 그 성경 공부 후에 현재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일 설교 안 들리고 목사님 교회 거짓 목자처럼 느껴지니까 교회 자체가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네, 신천지에서는 이 정통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정통교회는 이제 곧 무너질 교회다. 네, 그렇죠. 이제 곧 사라질 교회다. 네. 그래서 이제 바벨론처럼 네. 예,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교회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네. 때 이제 바벨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심지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짐승에 비유하죠. 네. 뭐 개라 그러고 네, 네. 뭐 돼지라 그러고 네. 그렇게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되게 무서워요. 주일 설교도 안 들리고 목사님이 거짓 목자처럼 생각되고 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고 무너질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네. 예,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16개를 했는데 네. 아까 1번 문항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얘가 한 개면 추수꾼이 접근했다가 아니라 했을 가능성. 아, 가능성이죠. 예, 예, 한 가능성. 개 이상이면 예, 예. 예,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리고 5번에서 16번 문항 중에 얘가 2개 이상이면 복음방 교육 중인 상황. 네네. 그리고 4개 이상이면 복음방 교육 중반부. 네. 7개 이상이면 교육 후반부. 네. 이걸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제 복음방의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신천지라는 단체가 복음방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포교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복음방은 그 사람이 신천지로 가게끔 신뢰를 쌓고 네. 또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천지 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네. 게다가 신천지는 이제 거짓말과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그 이경규 예. 씨가 했던 그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를 생각하면 네. 그 연예인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많은 그 나머지 스텝들이 다 전략을 짜서 네. 이 한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도 대부분 속잖아요. 많이 속죠. 네.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전부 다 그러니까 네.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네. 신천지도 성경 공부 복음방에서 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 다 신천지거든요. 네.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그러니까 내가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몰래카메라가 규칙이 있어요. 네. 예, 복음방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몰래카메라의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은 다르지만 네. 키워드는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복음방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한 거고 네. 1번에서 16번까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 중으로 1번에서 16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받아 적으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현대종교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네. 복음방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쭉 16개를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방 체크리스트를 어떤 교회는요. 이단 대처를 잘하는 교회는 청년부에서 청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몰래 신천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복음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교회에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긴 한데 네. 복음방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예, 복음방을 끝내고 나면 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아까 복음방 우리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센터는 이제 어차피 오늘 복음방의 주제니까 네. 센터를 수료해야 신천지 신도로 한다는 거죠.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복음방 이 과정은 보통 한 2에서 3개월 과정으로 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에서 7개월 복음방을 잘 거친 그 친구를 신천지인으로 완전히 숙성시키기 위한 과정이 6에서 7개월 네. 과정. 일주일에 거의 한 4번, 5번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건 3, 40명 정도 모이거든요. 복음방 한 2, 3명이지만 그 3, 40명 중에 절반이 이제 바람잡인 거죠. 네. 신천지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네, 네. 네. 그렇게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거기가 신천지 센터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제보를 들어보면 그 사람마다 상황이 틀려가지고 신천지인이 무조건 복음방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서 복음방 어느 정도 하다가 센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예. 복음방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16가지 얘기를 다 못 듣고 센터로 넘어가는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그 센터하고 복음방 합쳐서 16가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복음방은 네. 이제 신천지 신학원 센터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과정이에요. 네네. 그 시간을 통해서 강사와 신뢰를 쌓고 네. 내가 한 자리 어디 성경 공부하는 곳이 한 자리가 남았는데 네. 간절히 부탁했더니 네. 하나 해주겠다 그랬다. 네. 그러면서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재림의 때 출연한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다. 이거를 복음방 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네네. 예, 센터 가서 들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16가지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신천지 성경부 복음방 특별히 네. 이게 성경부 나도 모르게 하는 그거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팁 한 가지. 복음방에서 센터로 갈 때요. 네. 돈 내라 그래요. 복사비라 그래가지고 네. 몇만 원 내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100%입니다. 네. 예,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목금 네. 그건 전국 신학원의 공통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뭐 6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7, 네. 8개월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만 아시면 네. 예, 센터로 가지 않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분, 한 7, 8분 방송만 들으면 신천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몰라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많이 알려주세요. 들으신 네, 분들은. 안타까운 거죠. 네. 네. 신천지 복음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네, 신천지 복음방 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네, 처음부터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뭐 심리치료나 애니어그램 뭐 이런 여러 검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음방 체크리스트 통해서 신천지 포교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